목회자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난주에 토론토에 목회하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지금 목회 연수가 찼는데 문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까? 이걸 늘 고민하는데 좀처럼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변화라든지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미나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잘 도입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알파 코스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양적 성장을 분명히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세상의 기업처럼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덩치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건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보기 드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완전한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는 보기 드물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처음엔 돈을 모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가 모은 돈을 가지고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남을 돕고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의 변화라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래서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변화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게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 있어요. 제가 투병생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라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마음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김성모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몇십 년 앞서 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런 고민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 훈련을 해보았어요.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히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는 됐어요. 그런데 어느 선에 가니까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포기하고 아 회개가 문제구나 싶어서 또 열심히 회개만 시켰대요. 뭐 하여튼 어릴 적에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시킨 거예요. 완전히 회개가 안 되어서 사람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몇 년간은 회개 운동을 교회에서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그게 또 한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이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아, 그 앞에 또 십자가만 열심히 전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만 또 몇 년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 근데 부활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들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에 몇백 개의 간증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이야기들이 한 달에 몇백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에서 그 간증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한 기독교 방송에서는 아예 그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어요. 한 주에 두 개씩 매주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인가?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인가? 그리고 저도 목회의 자존심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이게 사실 정말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가 왜 마다할 이유가 뭐 있냐? 나의 교만함, 목회적 자존심 씌울 필요가 뭐 있느냐?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실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하고는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몇 주간 계속하고 있는 설교도 사실은 그 교회에 나오는 교재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어떤 예민한 분들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과 뭔가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제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전한 대로 전하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 붙을 때까지 계속 불을 붙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엄청 타오르고 있는 불 속에 그 젖은 나무를 넣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처음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금방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불 붙어서 뒤집어진 그 교회에 얹혀서 같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간증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뭐 병 고침을 받았다, 뭐 사업이 망했다가 성공했다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 하나하나가 놓치기 아까운 기가 막힌 간증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간증들을 좀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교회가 허락되시는 분들은 여름에 그 교회에서 한마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그 수련회에 좀 참석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기회 되면 탐방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건 제가 꿈꾸던 바로 그거였어요. 물론 이걸 그대로 설교하고 또 제가 교재도 이미 주문했습니다. 한국에 그 교회에서 하는 교재를 주문했는데 물론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무조건 변화, 100% 변화가 벌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방법은 옳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좀 붙들고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서 변화될, 정말 지독히 안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아가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복음은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혹 다른 성경 버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죄값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잠자듯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없었다면 너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실감하지 못해서 혹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늙어서 병에 걸릴까봐 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대비하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그게 대해서는 왜 대비를 안 하고 있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니 십자가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닌가? 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좀 의아하죠. 사실 이것은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동물로 피의 제사함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것은 모형입니다.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로 죄 씻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간은 단 한 번에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구약에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모형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왜 부활이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곧 죽을 텐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진짜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죽고 끝나면 그게 확증이 안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부활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른 말도 다른 성경의 예언도 맞구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놀라운 기적,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거나 아니면 산을 옮기든지 풍랑을 잠재우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처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진짜 흉악한 죄인들에게 복음이지 나에게는 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죽을 정도의 죄도 아니야. 근데 굳이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뭐 다 해봤자 진역 몇 년 정도지 뭐 죽을 만큼 그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별로 죄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내가 뭐 살인범에, 흉악범에, 강간범에 정말 이 죽을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면 아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이 되겠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도 아닌데 왜 죽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일단 제 생각으로 그런 분들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평생에.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거짓말하신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죄, 하나님 앞에 들통난 그 거짓말이 죄값을 치른다면 여러분은 거짓말로 몇 년 정도 진역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중처벌이라고 아시죠? 가중처벌. 범죄한 중에 또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짓말을 했을 때는 이게 작은 죄가 되지만 그 뒤에 또 죄를 더하면 여러분의 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죄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거짓말 하나만 가지고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간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그때 또 간음하면 가중처벌 되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간음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을 것 같아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오면서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인했습니까? 그걸 가중처벌법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은 목숨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인입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법입니다. 그게 성경이 그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국가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연좌제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캐나다고 미국이고 뭐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다고 에이 그런 법이 어디서 하고 내가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욕 품는다고 그게 간음죄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에는 그게 법이에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음욕, 우리의 미움 이게 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책망하는 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와서는 누구입니까?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절대적인 죄,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한 그런 죄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죄악들은 인간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평적인 죄를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원적인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를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것은 곧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우리의 주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니까 또 감이 잘 안 오시죠.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역사서를 좀 읽다가 이 복음과 이 역사서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아들 압살롬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맨발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불이 났게 긴급히 챙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도 다 궁전에 두고 급하게 막 부하 몇 명들과 함께 맨발로 그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는 그 머리,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 머리 혀가. 그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제게는 참 상징하는 바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맨발로 도망치게 만드는 흉악한 죄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은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아버지의 부인 후궁들을 자기가 데리고 잠을 자는 죄까지 범했어요. 완전히 아버지를 욕보인 것이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머리 되고 싶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참하게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됨 때문에 압살롬이 머리가 매달려서 나무에서 받은 거릴 때에 다윗의 부하 요압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머리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머리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압살롬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유일한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죠?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복음을 싸구려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구세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전한 것은 한결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인 예수.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사도행전에 모두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큽니다. 사실 구세주가 주인이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거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묶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는 단지 구세주로서의 예수인가? 아니면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마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회복의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랑스럽게 전하며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